베트남 제1회 EPS 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아빠. 1번 문제입니다. 아빠. 2번 문제입니다. 내일. 2번 문제입니다. 내일. 3번 문제입니다. 비자를 받아요. 3번 문제입니다. 비자를 받아요. 4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전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번, 창고에 넣어놔. 2번, 전선이 너무 두꺼워. 3번, 20박스쯤 남았을 거야. 4번, 10m 정도만 가지고 와. 4번 문제입니다. 반장님, 전선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1번, 창고에 넣어놔. 2번, 전선이 너무 두꺼워. 3번, 20박스쯤 남았을 거야. 4번, 10m 정도만 가지고 와.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식당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공장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식당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2일입니다. 2번 7월 21일입니다. 3번 8월 12일입니다. 4번 8월 21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2일입니다. 2번 7월 21일입니다. 3번 8월 12일입니다. 4번 8월 21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9번 문제입니다.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번 문제입니다. 민수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번 문제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했어?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 12번 문제입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했어?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1번 수요일이에요. 2번 오늘은 바빠요. 3번 제 생일이에요. 4번 토요일도 일해요. 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1번 수요일이에요. 2번 오늘은 바빠요. 3번 제 생일이에요. 4번 토요일도 일해요. 14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가요? 1번 두 달 전에 왔어요. 2번 오후에 시장에 가요. 3번 한국에 일하러 가요. 4번 다음 달에 갈 거예요. 14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가요? 1번 두 달 전에 왔어요. 2번 오후에 시장에 가요. 3번 한국에 일하러 가요. 4번 다음 달에 갈 거예요. 15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 시청에 가요? 1번 네, 시청이 멀어요. 2번 네, 시청까지 가요. 3번 네, 시청에서 탔어요. 4번 네, 시청으로 갑시다. 15번 문제입니다. 이 버스 시청에 가요? 1번 네, 시청이 멀어요. 2번 네, 시청까지 가요. 3번 네, 시청에서 탔어요. 4번 네, 시청으로 갑시다. 16번 문제입니다. 이 주스 한 병에 얼마예요? 1번 사과 주스예요. 2번 2,000원이에요. 3번 한 병만 주세요. 4번 주스로 하겠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주스 한 병에 얼마예요? 1번 사과 주스예요. 2번 2,000원이에요. 3번 한 병만 주세요. 4번 주스로 하겠어요. 17번 문제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르쳐 드릴까요? 1번 네, 배워보세요. 2번 네, 가르쳐 주세요. 3번 네, 지금 사주세요. 4번 네, 제가 써드릴게요. 17번 문제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르쳐 드릴까요? 1번 네, 배워보세요. 2번 네, 가르쳐 주세요. 3번 네, 지금 사주세요. 4번 네, 제가 써드릴게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18번 문제입니다.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